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매봉산의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원철 작사, 유종철 작곡인 가요 매봉산의 노래는 주체 40이 195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조국의 고지를 용적으로 사수한 인민군 용사들의 불굴의 투쟁 정신을 매봉산의 위용에 담아 민족적 정서가 흘러넘치게 형상하였습니다. 가사에서는 하늘의 날에 펴듯 높이 솟은 매봉산의 형상을 통해서 미제 침략자들을 쓸어버리며 저국의 땅을 피로써 사수해가는 우리 인민군 용사들과 인민들의 미월족의 기상과 승리의 신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에는 옳시구나 승리 봉우리, 좋으시구나 승리 봉우리, 아하 오호호 승리의 봉우리와 같은 저흥글을 매절 마지막 부분에 사용함으로써 인민군 용사들의 용적 위훈과 더불어 이름 높은 매봉산의 위용을 더욱 덧꽂으며 흥취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선율은 이 부분 흉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머리 장단을 타고 흐르는 경쾌하고 차량찬 민족적 정서로 일관된 선율은 처음부터 검구에서 박력있고 흥취를 돋구면서 매봉산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에서 선율은 독특한 덧붙임과 넓은 조약 등을 재치있게 배합하면서 보다 흥겹게 낭만적으로 흐릅니다. 가요 매봉산의 노래는 작품에 담겨져 있는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알려 우리 민들의 사랑 속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점순수로 노래 근위부대 자랑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솔태송 작사 작곡인 가요 근위부대 자랑가는 주체 백섬 2014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세계 최강을 떠돌던 미제를 타승한 자랑찬 승리의 전통, 전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군대와 민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배출된 근위 부대들의 빛나는 전투 위훈들을 긍지 높이 노래하면서 위대한 당과 수령의 용도를 받들어 적들을 존열케 한 근위 부대들의 고귀한 투쟁 업적을 영원히 빛내어 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위 부대들의 빛나는 전투 위훈들을 훌륭한 가사 형상으로 그려보인 노래는 전승의 역사를 돕는 긍지로 안고 사는 자랑과 필승의 신심으로 충만된 우리 군대와 민의 감정 세계를 진취적이고 활달하며 기백이 넘친 행진곡적인 선율 형상으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상 반복성이 없는 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노래 선율은 4분의 4박자에 기초하여 미대조 상에서 전개되면서 처음부터 진취적이고 졸도 있는 군가적 성격을 뚜렷이 나타내면서 위대한 영장의 손길 아래 세계를 돌려오는 신화의 창조자들로 자라난 근위 부대들에 대한 끝없는 긍지의 감정을 안겨주면서 손건조선의 전승업적을 영원히 빛내어 나갈 천만국민의 확고한 의지를 힘있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우리 조국에 대한 적대 세력들의 전쟁 도발과 제재 소동이 그 어느 때보다 광란적으로 벌어지던 위기 일발의 정세 속에서 전승절을 맞으며 창작 보급된 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민의 가슴마다에 적들의 책동을 단호히 짚으시고 백두산 대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갈 천백배의 용기와 기백을 안겨주는 최후 승리의 진군가로 힘있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너더러 진저 한숨에 서울에 공과도 깃발을 날리 무쇠 철마로 서문한 그 우리 백동력단 그 사단 이제의 포만한 상승에 사는가 장성들 포위 선멸해 세상의 명성 걸친 용감한 상군들 그리 주력 기련해 풍지의 흐리 흠기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